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은 당신의 한숨을 이해합니다. 화제의 장편 소설 여자의 남자. 세상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사랑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사랑의 정의를 바꿔놓은 책 여자의 남자. 김한길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아할리아 잭슨의 흑인 연가와 함께 영화는 시작됩니다. 화면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식수기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신식인 반면에 나머지 하나는 낡고 깨진 것입니다. 한 백인 남자가 깨끗한 식수기를 사용하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흑인 꼬마가 나타나서 깨진 식수기를 사용합니다. 식수기가 놓인 벽 위에는 각각 백인용, 흑인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는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을 보여주더니 곧이어 밤길을 달리는 차 한 대를 쫓아갑니다. 그 안에는 피곤한 듯이 보이는 두 백인 청년과 흑인 청년 한 명이 타고 있지요. 근데 어디서부턴가 다른 세 대의 차가 이 차를 바싹 뒤따르기 시작하고 그중 한 대가 뒷공무니를 추돌합니다. 이들은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경찰차를 포함한 세 대의 차를 피할 길 없는 이들은 차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 유태인이었던 두 청년과 흑인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Y'all think you can drive any speed you want around here? You had us scared to death, man. Don't you call me man, Jew boy. No, sir. What should I call you? You don't call me nothing, nigga loving Jew boy. You just listen. Yes, sir. Hell, you even starting to smell like a nigger, Jew boy. Take it easy. We'll be all right. Sure you will, nigger lover. He's seen your face. That ain't good. You don't want him seeing your face. Oh, it don't make no difference no more. Oh, shit, we into it now, boy. 범인들 중 한 사람은 경쾌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Well, you only left me a nigger, but at least I shot me a nigger. 내 차지는 검둥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난 그를 쐈어. 화면 위로 미시시피 1964년이란 자막이 떠오릅니다. 세 청년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미시시피로 파견된 FBI 요원 앨런 워드, 윌리엄 데포와 루퍼드 앤더슨, 짐 해크만. 이 사건의 책임을 맡은 워드는 젊고 패기에 찬 검사입니다. 원리 원칙과 절차를 마치 생명처럼 여기죠. 하지만 오랜 현장 경험을 지닌 앤더슨은 이런 워드가 내심 불안합니다. 차 안에서 사건 서류를 훑어보던 앤더슨은 쿠클럭스 클랜, 인종차별에 앞섰던 그 KK단의 이름으로 발표된 한 노래 악보를 보고는 가사를 소리쳐 읽습니다. Now listen, you communists and niggers and Jews. Tell all your buddies to spread the news. Today your judgment will soon be nigh. As the Lord in his wisdom looks down from on high. 공산주의자들, 검둥이들은 들어라. 주님의 심판이 있을지니 인종은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우린 백인만의 피를 지닌 예쁜 아기를 원한다. 노래를 듣던 워드는 무표정한 얼굴로 앤더슨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애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Sometimes that's all you got left. How long you been in the bureau? 3 years. 미시시피주 보안관 사무실에 도착한 워드는 정중하게 보안관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Good morning. My name's Alan Ward. I'm with the FBI. Federal Bureau of Integration. That get up, you ain't exactly undercover, are you now? 하지만 펠 경관은 이상한 적대심을 지니고 빈정대죠. 보안관은 바쁘니까 기다리든지 다음에 오라고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앤더슨은 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책상에 걸터앉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2초 안에 보안관을 부르지 않으면 문짝을 날려버리겠어. Listen to me, you backwoods shit-ass you. You got about 2 seconds to get the sheriff out of here. I'm gonna kick the goddamn door in. Okay? Well, hell. Looks like we got some company. Some Hoover boys come down to visit. How you doing? 그때서야 방문을 열고 나오는 보안관. 역시 이들을 곱게 대하진 않습니다. We've been expecting you. I assume you met my deputy, Mr. Pell. Sure did. Are you down here to help us solve our nigger problems? No, it's just a... 실종 신고 때문에 왔다는 이 두 사람에게 들으란 듯이 외치죠. 마틴 루터 킹이 조작한 사건이 아니냐며 약을 올립니다. I'm in charge of this case. We think it might be a little more serious than missing persons. I don't think so, boy. In fact, you know what I think it is? It's a publicity stunt cooked up by that Martin Luther King fella. Come on. 평등권 운동가였던 두 청년과 흑인의 실종에 관해 뭔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워드. 그에겐 보안관 사무실이 아무래도 미심쩍습니다. 이런 워드의 의견을 들은 앤더슨은 자신 역시 보안관 출신이라며 이 작은 마을에서 보안관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워드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워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지요.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간 두 사람. 백인용 좌석은 꽉 찼습니다. 하지만 워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흑인용 좌석에 가서 앉지요. 그리고 밥을 먹던 흑인 청년에게 말을 겁니다. 겁에 질린 표정의 청년은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워드에게 가 있었습니다. You admire these kids, don't you? Don't you? I think they're being used. I think they're being sent down here in their Volkswagens and their sneakers. 흑인들의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이 마을에 왔다가 사라진 세 청년들을 놓고 워드와 앤더슨은 수사 절차에 대해서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아직 두려움이 뭔지 모르는 워드. 뭐든지 수사 절차를 갖춰서 원칙대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앤더슨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동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워드에게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이 미시시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곳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이런 얘기죠. You know, when I was a little boy, there was an old Negro farmer lived down the road from us, named Monroe. And he was, I guess he was just a little luckier than my daddy was. 앤더슨의 아버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자신도 그걸 보고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둥이보다 못났으면 누구보다도 잘날 수 없다. 이런 아버지의 얘기를 듣던 그런 기억까지 돼요. They saw Monroe out plowing with his new mule, and Monroe was going to rent another field now they had a mule. And... 'Where's that leave you? An old man was just so full of hate that he didn't know that being poor was what was killing him. 이때 앤더슨의 말을 막기라도 하듯 그들의 숙소 창문으로 돌멩이가 날아들죠. 앤더슨은 워드에게 불을 끄라고 외칩니다. 정신을 차린 워드는 총을 꺼내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지만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불타고 있는 십자가뿐이었습니다. KK단의 표시죠. 흥분한 워드는 워싱턴 본부에 연락해서 엄청나게 많은 FBI 요원들을 지원 요청합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못마땅한 앤더슨은 자신의 방법으로 수사를 펼칩니다. 제일 먼저 남자들이 모이는 이발소를 찾아갔죠. Good afternoon, gentlemen. Anderson, don't you say hello to our mayor, Mr. Tillman here? How do you do, Anderson? Mr. Mayor, Mr. Barber. 그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보안관과 틸먼 시장. 시장은 앤더슨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당신들이 오기 전까지 이곳은 평화롭던 마을이었으며 검둥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외부인의 간섭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We don't take the outsiders telling us how to live our lives. And I'm here to tell you our niggers were happy till those beatnik college kids came down here stirring things up. Before that, there wasn't anybody complaining. Nobody dared. 그리고 실종된 청년들은 지금쯤 시카고에서 맥주나 마시고 있을 거라고 큰소리칩니다. 남부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북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시장과 보안관의 말을 듣고 있던 앤더슨. 이때 TV 야구 중계를 보면서 한마디 던지죠. 흑인이 백인에게 막대기를 휘둘러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곳은 바로 야구장이라고요. What's the score, Mr. Barber? St. Louis on top, 5-0. What inning is it? Bottom of the seventh. You like baseball, do you, Anderson? Yeah, I do. You know, it's the only time when a black man can wave a stick at a white man and not start a riot. Can I help you? Well, yes, you can. I tell you, I hate the way I look. You know. 앤더슨은 이번엔 미장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경관 페레 부인을 처음 만나죠. 그녀를 통해 KK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지역사업가 클레이튼 타운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This is where you'll hear it all. Yeah, well, matter of fact, I do, you know. Yeah. I just... "그러는 사이 KKK단은 FBI들에게 보란 듯이 큰 상처 입은 흑인 한 명을 길 한복판에 내던집니다. 워드가 식당에서 말을 건 바로 그 청년이죠. 놀라 뛰어나온 워드와 FBI 요원들에게 보안관은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네 일이니까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는 거죠. 앤더슨은 화를 참으며 워드에게 경고합니다.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워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력을 총동원한 덕분에 실종된 세 청년들의 차를 찾았다고 소리치죠. 늪에서 건져올린 차. 여긴 몇 가지 물건만 있을 뿐 청년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워드는 부하에게 지시합니다. 군대도 좋고 요원도 좋으니 100명을 더 불러서 늪을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입니다. I want the entire area searched. Every inch. Yes, sir. The big swamp. Every inch, Mr. Bird. I guess they never left Mississippi. They're dead. They're dead. Mr. Bird? Yes, sir. There's a telephone back at the truck stop. Get to it, get on it, and get me 100 more men here by morning. 100? 100. What, bureau people, sir? I don't care if it's a goddamn army. I want this entire swamp searched. Yes, sir. 앤더슨은 그럴 경우 전쟁이 시작된다고 말립니다. Let's start a war. It was a war long before we got here. 워드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전쟁은 자신들이 오기 전부터 시작됐다고요. 워드의 의도대로 해병 예비군 부대가 미시시피로 향하는 동안 이들에게 맞선 KKK단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밤마다 불타오르는 흑인들의 집들, 눕 수습팀들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미시시피는 각종 매스컴의 표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워드와 KKK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Today in Jessup County, Mississippi, amidst the violence that has erupted here this week, the eyes of the nation have been firmly fixed on the search for the three missing civil rights workers. Well, I think it's all a big hoax, but if they are in that... TV 인터뷰에 응하는 주민들. 그들의 얘기는 미시시피 인종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세 청년의 실종 사건이 조작된 사기라고 얘기하고요. 워싱턴에서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미 죽었다고 확신하지요. They came down here looking for trouble, and I think they found it. This is Merrick Barlbobby, Network News. 보안관은 주민들보다 더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번 일은 NAACP의 짓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단체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검둥이, 악어, 원숭이, 그리고 머저리들의 약자라고요. Niggers, alligators, apes, coons, and possums. Hey, what you got? You got your NAACP, you got your SNCC, you got your COFO. You know what all that mess is? B-U-L-L-S-H-I-T. You got it? KKK단이 불태운 교회 자리에 서서 예배를 보는 흑인들. 그중 가장 용기 있는 꼬마 에릭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보안관 날이라고 부르지 않을 날이 올 거예요. 우리도 그냥 보안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해요. 그곳에 찾아온 워드와 앤더슨. 흑인들은 그들을 피하죠. 꼬마 에릭만이 두 사람과 얘기를 나눕니다. Zip up, like my mama used to say. The reason people don't want to talk to you is because they're afraid it'll get back to the law. We are the law. Not around here, you ain't. 흑인들은 법이 알게 될까봐 수사관들을 피한다는 것이죠. 워드는 안타깝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에릭은 사실을 얘기해 주죠.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실종 사건은 흑인 마을이 아니라 보안관 사무실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They were here to help you. It ain't color folks you should be talking to. Who should we be talking to? Lawyer. Should start with the sheriff's office. Why aren't you afraid? How come you ain't? Aaron? Aaron, come on, son. Lead 2-1. And the next one up there will be Joe Christopher. He struck out, popped up, Ken Boyer. He's 0-2 and hitting a mere .252. Tex Hunt doesn't have to worry about him much. Good evening, Mrs. Powell. I'm Agent Ward. This is Agent Anderson. 저녁 늦게 워드와 앤더슨은 경관 펠의 집을 방문합니다. 워드는 사건이 일어난 6월 21일 밤에 펠의 알리바이를 추궁하죠. 그 사이 앤더슨은 부인과 얘기합니다. 고향에 관한 것이었죠. 두 사람은 왠지 모르게 친근함을 느낍니다. 워드는 펠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의 알리바이가 바로 부인의 증언에 달려있다는 걸 압니다. 앤더슨은 펠이 KKK단 회원이란 걸 얘기해 주죠. 펠이 동료들과 서 있을 때 바로 KKK의 표시인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본 것이죠. I eat when I'm hungry, eat when I can. Can I get you something? No, no. Thanks. It's a nice house. How long you lived here? I was born here. 앤더슨은 이제 독자적으로 펠 부인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녀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자신의 사생활까지도 얘기하는 앤더슨.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펠 부인은 진실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KKK단은 수사요원들과 계속 접촉하는 흑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 방법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관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협박과 함께 구타를 당하는 어린 에릭. 늪수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시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How do you think the Negroes have been treated here in Mississippi? They're treated about fair. 주민들은 TV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흑인 대우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마틴 루터 킹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욕을 하죠. 그리고 더러운 흑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Again, I think Martin Luther King's one of the leaders. I mean, J. Edgar Hoover said that he was a communist, and they had proof to that effect. But, you know, I don't know that for sure. I hadn't seen it myself, but that's what they say. 이런 생각은 시장이나 KKK단의 이 지역 우두머리인 사업가 타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과격하죠. 타운리는 TV 마이크에 대고 외칩니다. Sir, a spokesman for the White Knights of the Ku Klux Klan. I told you, I'm a businessman. I'm also a Mississippian and an American. And I am getting sick and tired of the way many of us Mississippians are having our views distorted by you newspaper people and on the TV. 유태인은 예수를 거부하고 파시스트들은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양인과 흑인은 미국의 순수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이죠. We do not accept Turks, Mongols, Tartars, Orientals, nor Negroes because we're here to protect Anglo-Saxon democracy and the American way. Thank you, sir. I swear to God, are, Lester. You are living proof that cousins shouldn't fuck. KKK단 회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 술집. Are you open? You have to be a member to drink here. Member? A member of what? 이곳에 앤더슨이 들어섭니다. 저기에 찬 시선으로 그를 보는 사람들. 그 속엔 펠도 끼어 있죠. 앤더슨은 펠에게 말을 겁니다. 이때 KKK단 회원 가운데 가장 과격한 베일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죠. 그리고 앤더슨을 협박합니다. 투표 명단에 끼지 못하는 흑인들은 이곳에 5천 명이나 있어.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이 사실은 변함없을 거야. 그러니 하루빨리 짐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Unless it's over my dead body, or a lot of dead niggers. You'd kill Frank? 앤더슨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살인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베일리는 겁없이 대답하죠. How about you, deputy? 고양이 목을 피트는 것 정도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큰 소리 칩니다. 앤더슨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일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서는 권총을 꺼내죠. 그리고 외칩니다. 자기를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절대 그냥 물러서진 않을 것이란 것도 분명히 말하죠. Is that gun just for show? Or do you get to shoot people once in a while? God! Oh! 이 사건 이후 앤더슨과 워드의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의 내막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만은 점점 강해집니다. 마침내 앤더슨은 펠 부인을 통해서 KKK단과 보안관 사무실이 내통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워드와 잠복에 들어갑니다. 흑인 청년 한 명에 대한 폭행 현장을 잡은 두 사람. 그러나 이번에도 원칙을 주장하는 워드 때문에 KKK단을 놓치고 맙니다. 그들이 먼 숲속까지 쫓아갔을 땐 이미 심한 폭행을 입고 쓰러져 있는 흑인뿐이었죠. 이제 워드는 미시시피에 정면 도전합니다. 보안관 사무실에 있는 펠을 신문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벽에 부딪힙니다. KKK단 역시 과격해집니다. KKK단은 취재기자들을 폭행하고 시장은 워드에게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흰 시트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검둥이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미시시피가 망하진 않아. Not now, sir. Now, you just a minute. I resent your public pursuit of my sheriff's department. You have made every effort to implicate them in these disappearances. But your goddamn slimy innuendos. 하지만 앤더슨과 워드는 그럴수록 더욱 집념을 불태웁니다. 아무 말 없이 펠 부인의 뒤만 쫓는 앤더슨. 부인은 앤더슨의 눈빛을 읽습니다. 그리고 갈등하죠. 가정과 진실 사이를.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FBI의 수사가 한 발 한 발 다가오기 때문이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흑인 마을에 불을 지르는 그들. 그러나 이번엔 얼굴도 가리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한 어린 꼬마가 목격하게 됩니다. 증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어드. 그는 에릭에게 그 꼬마를 설득시키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사실을 알아냅니다. 네 사람의 범인은 체포됩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백인과 흑인들로 가득 찬 가운데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The court understands that the crimes that you have committed have been, to some extent at least, brought about by outsiders who have come into Jessup County, and they've been people of low morality. 남의 집을 불태운 것은 분명 규칙 위반이다. 하지만 이번 행동은 부도덕하고 비위생적인 외부인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생긴 일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 죄를 봐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때문에 형을 가볍게 준다. 징역 5년. 이때 판사는 덧붙이지요. But I'm gonna suspend these sentences. 그러나 형을 중지한다. 법정안은 환호 소리로 가득 찹니다. 미시시피의 백인 주민들은 승리감에 들뜹니다. 전보다 더 심하게 불을 지르죠. 이젠 방화 현장에 FBI 요원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앤더슨은 불길을 보며 씁쓸하게 얘기합니다. 저것 때문에 우린 왔다고. 하지만 변화에 대한 신념을 지닌 워드는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없었어도 저 불길은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케이케이케이단의 손길은 마침내 용기 있는 소년 에릭의 집에도 뻗칩니다. 가족을 피신시키고 총을 든 에릭의 아버지. 하지만 그는 백인들에 의해 나뭇가지에 매달리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온 에릭. 그는 울부짖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나아질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걸 믿으세요. 그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Okay, Papa. Mommy and the girls are fine. They just cracked your head some. You just keep on bleeding. Don't you go dying on me now. You hear me? You're gonna be just fine. Jesus. 재판 사건으로 FBI를 궁지해몬 쿠클럭스 클란 회원들은 집회를 엽니다. 자신의 찬 타운리는 청중을 향해 외치지요. I love Mississippi. They hate Mississippi. They hate us because we present a shining example of successful segregation. These northern students with their atheist communist bosses. 미시시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 수사관들은 이곳을 증오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종 분리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타격을 입었고 우린 이겼습니다. Have learned that they are powerless against us if every single Anglo-Saxon Christian one of us stands together. 그의 연설에 열광하는 주민들, 그 속엔 초롱초롱한 눈빛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다시 펠의 집에 찾아오는 앤더슨. 펠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는 가슴 속 가득 찬 절망과 분노를 담아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Ugly. This whole thing is so ugly. Have you any idea what it's like to live with all this?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가 추하다. 이렇게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증오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역시 압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 믿는다는 것, 그것까지도요. 그리고 체념한듯 얘기합니다. What you want to hear, isn't it? 그날 세 대의 차 중에 한 대를 남편이 몰았으며 시신은 로버트 농장에 묻혀 있어요. 수사는 급진전됩니다.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고 범인 추적망을 좁혀나가죠. 병원에서 보안관은 펠에게 경고합니다. 집안 단속 잘하라는 것이죠. That's fine. Oh. 집에 온 펠은 무척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펠 부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앤더슨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Stop! Mr. Anderson! I'm telling you to stop and I mean it. We're not killers.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us. 뛰쳐나가는 그를 만류하는 워드. 우린 살인자가 아니라고 소리치죠. Don't you have the whole world to change? That's right, and I'm changing. Oh, you're just as arrogant as you are stupid. You're changing it. 그래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앤더슨에게 권총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앤더슨의 방식대로라도 범인을 잡겠다고 얘기해 줍니다. It don't mean shit to have a gun unless you're ready to use it. I'll kill you right now if you don't listen to what I have to tell you. Fuck you. Let me go. 찾아낸 세 청년의 시신 앞에서 장례식을 집도하는 흑인 목사. 그의 연설은 눈물과 분노로 시작됩니다. They want me to say, let us not forget the two white boys also died helping Negroes help themselves. They want me to say, we mourn with the mothers of these two white boys. 사람들은 우리 위해 죽은 두 백인 청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내게 함께 장례를 치르라고 하죠. 하지만 두 백인을 묻을 곳에 흑인은 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줄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속엔 분노뿐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지치고 화가 났습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이 말은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백인이나 흑인 모두 흘리는 피는 붉습니다. 자리에 모인 흑인들은 다 함께 울음을 삼킵니다. 그날 밤 시장은 한 흑인에 의해 납치당합니다. You. I'm gonna tell you a story. Young kid named Homer Wilkes lives about there. 어느 한적한 오두막. 한 흑인 청년이 당한 것처럼 자신을 거세시키겠다는 흑인의 말에 결국 틸먼 시장은 새 청년 실종 사건의 전모를 밝힙니다. 그를 납치한 흑인은 FBI 특수 요원으로 이것은 앤더슨이 계획한 일이었죠. 이제 칼자루는 워드와 앤더슨이 쥔 셈입니다. KKK단 회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모이게 만든 두 사람은 그들의 회의 내용을 밖에서 녹음합니다. 모인 회원들은 아무도 모임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서서히 위험을 느낍니다. 그들 중 한 사람, 가장 마음이 약해 보이는 레스터를 선택한 워드와 앤더슨은 또 하나의 일을 꾸미죠. 집에 있던 레스터는 갑작스럽게 KKK단의 습격을 받고 도망치다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워드 일행이 나타나서 목숨을 구해주죠. 그리고 만약 그가 협조해서 자백을 기록으로 남기면 신변을 보호해주겠다고 설득합니다. 사실 그를 습격한 사람들은 KKK단을 가장한 FBI 요원들이었죠. If you go on the record, Mr. Collins, we'll give you protection. If not, not. They're gonna kill you anyway. Oh, you need a toilet, Lester. (웃음) 이제 사건은 끝으로 치닫습니다. 화면은 새 청년 살해 사건에 가담한 KKK단들이 한 명씩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고된 형벌과 이름이 나타납니다. 베일리 10년, 레스터 3년, 펠 10년, 클레이튼 타운리 10년. 이들을 지켜보는 흑인들의 눈빛이 강하게 살아납니다. 시장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그의 죽음 앞에서 워드는 말합니다. 사건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 사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건 유죄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Why did he do it? He wasn't even in on it. Wasn't even Klan. Mr. Byrd, he was guilty. Anyone's guilty who watches this happen and pretends it isn't. No, he was guilty, all right. Just as guilty as the fanatics who pulled the trigger. Maybe we all are. ...을 받은 듯 엉망진창이 돼버린 펠의 집. 그곳에 앤더슨이 옵니다. 아무도 없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의 눈에 펠 부인의 모습이 비칩니다. Hello? Yeah. I just missed you at the hospital. They said you'd gone home. What's left of it? I'm real sorry. So am I. What are you gonna do? 앤더슨은 어떻게 할 거냐고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떠나려면 벌써 떠났을 것이라면서 허탈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In the future, no, no, no, no, no, and it's hard to smile. 마을 묘지 한 흑인 여인의 노래에 맞춰 장례 예배를 보는 주민들. 대부분이 검은 피부를 지녔지만 백인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카메라는 한쪽 끝이 닳고 부서진 한 비석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죠. 거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64년은 잊혀지지 않았다.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FM 시사회에서요, 알람 파커 감독, 진 애크만, 윌리엄 데포 주연의 미시시피 버닝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지 억압하는 현실. 그것을 없애려는 노력은 비단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흑인이 백인에게 막대기로 휘둘러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곳은 야구장이다. 영화 속에 나온 이 말 다시 되씹어보게 되네요. 저 정은님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